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율법 교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율법 교사들이 어떤 때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또 어떤 때는 조금 예수님으로부터 별로 이렇게 그 좋은 대답을 듣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어떤 율법 교사는 정말로 처음 생각부터가 조금은 좀 마음에 안 든 사람, 쉽게 말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여러 가지로 물어본 사람, 이 율법 교사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참 마음에 신실하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해서 그렇게 하는데, 또 와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갈 때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시고 측은한 생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율법 교사도 있었지만, 오늘 이 사람은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자기 마음속에 쏙 들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고요, 시험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율법 교사들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또 그냥 율법을 그냥 대충 이렇게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아이고 사람들이 선지자라 그러니까 저게 뭘 알까? 아유 저거 풋내기. 아마 그런 쪽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자세히 보면은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를 않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어떤 일을 물었으면 그 일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진지하게 그 일에 답을 얻어야 되는데, 묻는 것을 이렇게 물어놓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찔리고 자기가 잘못한, 자기는 못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걸 얼버무리기 위해 가지고 말을, 다른 말을 꺼내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이 성경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태도도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인가,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요모 저모 따져보고 에이 이건 맞지도 않네, 앞뒤가 안 맞아,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라 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대받아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면요,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은요,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몰랐을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알아. 다 알고 있어요. 자, 아는 것도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정말로 무엇을 알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 사람이 묻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도 정말로 잘 알기는 알고 있구나. 자, 농부는 뭐가 목적이에요? 예? 농사 짓고, 그 다음에요? 농사만 지으면 끝나요? 그렇지요. 뭔가 농부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이 사람의 관심사예요. 장사꾼은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익도 안 남는 장사한다면 그 사람 바보지. 뭐 하려고 해. 자, 그러면요, 학생은 뭐가 목적일까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성적이 쫙쫙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둥 마는 둥 그런다 하면은요, 그 사람 공부하는 목적도 없고 그 사람이 진짜로 뭘 목표하는지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 아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아, 그것 좀 있긴 있어야 되겠지요. 많은. 그런데 진짜로 목적이 있다면 뭐겠어요? 아, 이제 방금 여기 있었잖아요. 이 율법 선생님이 뭘 질문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율법을 공부한 이 사람은요, 성경을, 구약 성경, 모세 율법을 정말로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오늘 여기에 묻는 목적이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율법 공부를 해가지고 뭘 얻으려고요? 영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뭐라고요? 같은 말씀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요, 그냥 뭐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왔다 갔다 이러면은요,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왜 믿느냐 그 말이죠.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희미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 영생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생 얻지 못한다 하면은요, 뭐 다 거기서 거기지요. 복을 받고 잘 사는 거 잘 살아요. 뭐 괜찮아.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그것 가지고 뭘 하려고요? 영생을 못 얻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그걸로 끝나버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을 가지를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근데 오늘 여기 이 율법 학자는요, 율법 선생은 분명히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했어요. 정말로 이 질문이요 얼마나 중요하면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을 얻는데 오늘 여기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은요 참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는지 당신 모르시오? 알고 있잖아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죠?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율법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더냐? 한번 당신이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자 율법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내 예수님의 질문이 이 사람이 물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오히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요 공동 번역에는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새 번역에서는 보면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읽기는 읽었는데 그 읽은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너가 정말로 그것을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렇게 되물은 것이지요. 제가 그 어떤 아는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요. 거기에 자기 사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하고 탁 해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봤더니만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이름을 거기에 턱턱턱 아무개라고 쓰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뭐라 해요? 멋있는 놈 이렇게 읽는다. 자기 이름을 써놓고는요. 자기 이름을 써놓고는 거기다가 쓰기는 아무개라고 써놓고 자기 이름을 써놓고는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멋있는 놈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잖아. 남이 안 해주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멋있어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참 재미있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이름을 써놓고는 뭐라고 읽어요? 예? 자기 이름 써놓고는 뭐라고 읽어요? 아니 써놓은 이름 그대로 읽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 자기 이름을 써놓고 나는 이게 자랑스러워 나는 내 이런 모습으로 되고 싶어 그런 마음에 소원과 욕심이 있다 하면은요 진짜 그 사람처럼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자기 이름 써놓고요 멋있는 사람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되지요. 근데 자기 이름을 써놓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심한 놈 자기가 써놓은 자기 이름을 보고 내가 내 이름을 보면서 아이고 한심한 놈 만약에 이른다면은요 내가 이게 꼴이 뭐가 되겠어. 어떤 사람은요 써놓고는 도둑놈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써놓고요 자기가 생각해 봐도 아이고 이 사기꾼아 그런다면요 그게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그 이름의 그 뜻이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지고 싶은 어떤 무엇이 있다 하면은요 우리에게도 그런 무엇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 이름을 써놓고 세상에서 정말로 아무리 될 게 없고 한심하다 할지라도 멋있는 사람 이렇게 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를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만들어 질 거예요. 언젠가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알아주면서요. 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요. 율법에는 그렇게 써놓았는데 그래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뭐 어떻게 읽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율법 선생, 율법 교사는 가만히 보면은요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와, 이 율법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은 이 많은 율법을요 어떻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딱 매살라 놓는지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죠. 1계명부터 십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그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을 향한 내용.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은 그 내용 전체를 생각을 하자면 그건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이루어야 할 말씀이잖아요. 그게 10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앞부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으로 간추리자면은 이건 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이렇게 하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훔치지 말라, 뭐 이런 모든 걸 다 뭉뚱거려 가지고 딱 매살라 놓으면은 정리를 한다 하면은 뭘 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 너처럼 너의 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대하면은 그게 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이루어질 내용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요 참 잘 정리를 했어요. 이걸 몰랐다 하면은 진짜로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질문에 딱 대답할 줄 아는 정도 같으면요 이 사람이 율법을 모르지를 않고 질문을 한 내용도 사실은요 예수님을 떠벌렸고 나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너 풋내기 뭘 알긴 뭘 알까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시비조로 지금 질문을 한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대받아가지고 질문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요 맞다 잘 대답했다 그대로 어떻게 하라?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이요 참 그 우리 옛날 어른들 선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공부를 하고 무엇을 배우고 하려 하는 사람이요 왜 공부를 하는가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모자라는 것,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조금 다르게 또 한 공부를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살펴보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내가 부족해, 내 이 부족한 속에 내가 이것을 배워서 내가 채워 넣어서 나를 더 완전하게 나를 채워 넣어 나를 정말로 바로 배워서 알아서 내가 나를 채워야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잘 못하는 것을 이렇게 싹 가려놓기 위해서 공부를 한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자기 속에 채워넣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우리의 선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그런데 자기의 부족하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 자기의 잘못 이런 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남에게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감추려면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공부한 그거 가지고 자기를 가려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가서는요 속에는 안 속에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자기는 부족하면서도요 조금 아는 거 그것 가지고 아는 척하고 나서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나는 이만큼 아는데 사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은 내 속에는 이런 것이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몰라 나는 정말로 미련해 무식해 나를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점점 더 알게 되어지고 자기의 속이 깊어지고 공부가 깊어지면은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벼가 익으면은 고개를 숙인 것처럼 더 겸손하게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이런 걸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그 사람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진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남을 보지 않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의 속에다가 내가 신앙을 바로 세우고 채워 넣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그냥 자기가 뻣뻣하게 서가지고요 마치 말하자면 덜 익은 곡식처럼 뻣뻣하게 서가지고 흔들고 다니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분명히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살아. 그럼 영생을 얻어.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자기 아는 것을 가지고 또 자랑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번에는 뭔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그 이웃이 누구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사실 처음에 목적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앞부분에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있는 대로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 내용이 쉐마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외워요. 예배 시간마다 회당 예배에 모여서 늘 그것을 이렇게 암송을 했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태도이죠. 그 다음에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씀을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요. 그 말씀처럼 이웃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생각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나올 거 다 나오고 알 거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좀 돋보이고 자기를 좀 내세우고 아는 척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엉뚱한 것을 가지고 또 시비거리며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지만 그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따지고 묻겠다는 거예요. 우린 이웃이 있나요? 이웃이 누구지요? 옆집에서 아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이고 이웃인지 아닌지 요즘은 구별이 안 가. 세상에 머리도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 집에 이 키 비밀번호를요 다 알아냈어요. 와 머리가 대단하지요. 재주도 있고 기술도 있잖아요. 그런데 알아내가지고 뭔 짓을 했다고요?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는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자기 부모 뻘 되는데 가가지고 해꼬질하고 죽여버려. 세상에 이웃도 잘 만나야 되지. 이런 이웃이 있으면은요, 이게 이웃도 아니잖아요. 이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옆집에 산다고 이웃인가 하면은요, 옆집에 살아서 이웃이 아니야.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셨지만은요,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예루살렘과 여리고는요, 이 해발 고도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그래 예루살렘이 저 위쪽에 있으면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로 내려가요. 한 이렇게 밑으로 그 지중해보다 더 낮은 쪽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중해서 해발 고도 얼마나 굉장히 높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가는 길이 또 아주 험한 바위 길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바위 틈 뒤에 으슥한 데에 이런 강도들이 있다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수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은 무언가 그래도 일이 있고,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나름대로 재물도 좀 있고 이럴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노려가지고 강도들이 거기 숨어있다가 쳐 죽여버리고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누가 지나갔다고요? 제사장.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예?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사이에는요, 또 이게 보이지 않는 복잡한 관계가 있지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 아니 당신 유대인 남자가 말이야 나한테 뭐 물 달라 하느냐고 기분 나빠. 왜 그랬는가 하면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면서요, 여기는 별로 신통치도 않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냥 살도록.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살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끌어들어와 가지고요, 여기 같이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식민이라 그러지요. 사람을 여기에 갖다가 살도록 만들어, 식민을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살던 사람끼리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유대인들은 고고해서 자기들은 아주 단일 민족으로서 피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게 꼭 누구 이야기 같아요? 아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저 우리나라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우리는 백이민족이고 우리는 단일민족이고 그러면서 깨끗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섞이질 않고. 그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몰라.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생각해보면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단일민족이 뭐 대단하다고. 지금 단일민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가지고요, 외국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시집 장가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으면 우리는 단일 민족인데 너는 다른 민족인데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왔으면은 이제는 내 나라 사람으로 같이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에 벽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 하지만 크게 보면은 단일 민족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요 많이 섞였습니다. 피가 섞였어요. 일제 시대도 거쳤고 옛날에 조선 시대, 고려 시대 그 후의 시대에 끌려가기도 하고 잡아오기도 하고 뭐 다 섞여 있지. 사실 단일 민족하지만은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사실 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글로벌,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지구촌이 됐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단일 민족을 그런, 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는요, 완전히 좀 미안한 말이지만 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배타적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지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그 길에서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제사장 레위인 사실은요 이 사람을 이 돌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맡은 일이 있잖아요. 제사장 일을 해야 되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일을 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피 묻으면은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은요 불결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 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이 레위인이 하는 일이 죽어가는 사람 생명 건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나 잘못 생각했어요.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를 씻도록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죽어가는 생명이 얼마나 귀하면은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게 그게 제사장의 직분 아니 역할이든 그런데 정작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맞아 죽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살리지 않겠다 하면은요 이게 뭔가 잘못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누가 이웃처럼 생각되나? 누가 이웃처럼 보여지지? 누가 이웃일까? 누가 이웃처럼 생각이 되는지 한번 말해 보시오. 이 율법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누가 이웃처럼 생각이 될까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좀 말하기가 입장이 거북하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교묘하게요. 그것도 교묘하게 그렇게 말을 흐려놓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줘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웃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것도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그 사람 잘못 거들어주다가 자기가 부정하게 되고요. 그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강도가 갔는지 있는지 아직 숨어있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 도와주려 하다가 그 숨어있던 강도가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에게도 해코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위험이 있다고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데려가가지고 하룻밤 같이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인지 노새인지 태워가지고 갔어. 여관에 가서 하룻밤을 어떻게 정성껏 돌봐주고 자기 볼일 때문에 다들 가야 되는데 이 사람 그냥 버리고 갈 수 없어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은요 그거는 장정 한 사람이요 이틀 품값이라 이틀 품값이 두 데나리온 그걸 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주라고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인데 자기 돈을 써 그러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올 때에 그 돈까지 내가 감당을 할 테니까 잘 좀 돌봐주라. 아니 이런 손해를 보면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사실 강도 맞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야. 그런데 말마다 생각마다 하는 짓마다 진짜 밉상스러워요. 정말로 밉상스럽다고요. 그런데 기차가 오는데 그 철로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 그냥 두면 죽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끊어냈는데 자기는 피하지를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누가 죽었어요? 김수현 씨인가? 일본에서? 왜 죽어 자기가? 자기가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일본 사람들 하는 짓마다 밉상스럽게 말 독도는 뭐 어쩌고저쩌고 위안부 끌고 가가지고는 그 짓을 해놓고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 아니, 그럼 안 되죠.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그래도 다시 이웃처럼 다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웃처럼 생각되지를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정말로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이모 저모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도 아마 유대인일 거예요. 그 길에서 강도 만났으면 뭐 유대인 아니면 거기에 그리 지나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도 자비를 베풀었다. 사실은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은요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이웃처럼 대해주었나? 진짜로 누가 이웃 같은가? 너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그런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거기에는요 위험부담도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또 강도를 만나 질 수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부정타기도 해요. 손해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진짜 이웃처럼 생각이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하면은요 내가 믿는 예수는 뭐냐? 오늘 율법 선생님 다 알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아유 저 사람 내 이웃이야 이렇게 생각이나 해줄까? 아이고 저 사람들 우리하고 만나지도 않고 맨날 저들끼리만 놀고 어? 그러면요 뭐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할 게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이 깊이 생각을 하고 정말로 위험하지만은요 가까이 가서 돈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갔다 올 때 더 돈이 더 들면 더 하겠다고. 왜 이 사람이 이런 손해를 보면서도 이렇게 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다 하면 정말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하면 내가 영생을 사모한다 하면은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나요?